남조선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5일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배치지 재검토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의 뉴스1 뉴시스에 의하면 미국과 박근혜 패당의 사드배치 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고조되는 가운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 상만을 비롯한 정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도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사드의 남조선 배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